만났을 때 느꼈었던 떨림 이제 와서 뭐 그런 거 바래 하루와 하루와 say 절대 나쁜 놈이 안 되고 싶은 게 빨리 이 상황을 막 끝내고 싶은 게 다 보여 다 보여 oh yeah you whoa whoa whoa whoa baby Sunday to Monday you whoa whoa whoa whoa 24/7 all day 그동안 기다려줬잖아 나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가라 네가 네가 어떻게 왜 떠나라고 해 네가 네가 가라 네가 네가 Hawaii Hawaii 네가 가라 네가 네가 굳하게 굴 생각 없어 네가 네가 가라 네가 네가 Hawaii Hawaii 이제 진짜 헤어지고 싶다 꼴 보기조차 싫다 내가 널 사랑했다 고도 말하기 싫다 그전처럼 돌아가길 바라는 것 자체가 뭔데 이제는 널 편히 놓대 So may I, may I, may I Say goodbye, bye, bye You The way you said it, tell me 가 뭔데 You No, I don't care